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오직 그대만을 맨 처음보다 또 지금보다 내일 더 많이 사랑할게요. 아낌없이 다 줄 수 있어요. 내 어깨 내 가슴은 그대 거. 얼마든지 마음껏 써도 돼요. 언제라도 내가 그 곁에서 모진 비바람 막아주는 그대만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줄게요. 마요